왜 점심을 안 드세요? 1번.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. 2번.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. 3번.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. 4번.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.